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 요엘이 카구타 무세베니가 최근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우간다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조선인민과 함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 각하께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과 그의 위대한 한생을 높이 칭송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각하께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고 조선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길에 특출한 업적을 쌓아올리셨다고 하면서 전문은 김정은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